인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네. 어 인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정말 네. 쉽지 않는 고맙습니다. 김재동 씨의 인기 대단합니다 진짜. 아닙니다. 야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잘 생겼다는 얘기 오늘도 역시 제가 네. 매주 김재동 씨 소개할 때마다 객석에서 김재동 씨가 나오면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여기저기서 탄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머죠. 저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아니에요. 굉장한 유머 감각으로 할 수 있는 사태를 뒤집어보는 그런 유머. 아니에요. 아니,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네. 성형 의혹 이런 거 제기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누가 그런 의혹을 제기한다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 사연을 한번 또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니코 크더만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CC로 3년 넘게 사귀어온 학생인데요. 요즘 들어 권태기가 오는 건지 그의 삐져나온 코털과 이에 낀 고춧가루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처음 사귈 때부터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너무 밉네요. 그에게 주려고 코털 제거기와 이쑤시개를 샀는데 쉽게 주지 못해 지금 제 방에서 3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제 선물을 전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참 그 선물을 사놓고 전하지 못하는 애틋하고 아련한 어떤 그 사랑의 사연이죠. 안타까운 저 음악과 참 잘 어울리는 예. 코털 제거기를 아직 주지 못했다. 아, 슬프죠? 슬픕니다. 이쑤시개 슬픔의 극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아파하며 네. 이곳에 리플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연을 그렇게 웃음기 하나 없이 네. 너무 잘 읽어주시네요. 그럴 때마다 정말 훌륭한 MC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읽습니다. 항상. 네. 속으로 조금 웃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네. 감정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네. 참 슬픈 사연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분. 리플. 진짜 슬퍼요? 네? 진짜 슬퍼요? 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갑시다. 진짜 슬프시냐고요? 뭘 얘기하고, 뭐 네? 어떡하라고. 아니, 근데 진짜 슬프시냐고요? 그게 알고 싶어서 그렇다고요. 진짜 슬프시냐고요? 아니요, 관객들하고 느낌을 같이 해야 진짜 슬프시냐고요? 뭐, 약간 슬퍼요. 아이, 뭐, 어떡하라고, 지금. 아,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갑시다, 그냥. 윤도현 씨한테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섭섭하니까. 예. 진짜 아니, 조금 슬펐어요, 이 사연이? 예, 예. 조금 슬펐다고요? 첫 번째 분, 리플. 어느 대목이요? 예? 어느 대목이 슬펐냐고요? 어디가? 어디? 여기? 코털? 예? 코털? 아니면 CC? 권태기? 여기 어디? 딱 한 문장만 찝어줘봐요. 이거 슬픕니다. 어디요? 3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가 그렇네요. 슬펐습니다. 그렇군요. 네. 슬프죠. 뭐든지 이렇게 3개월째 방치되면 슬프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분 아이디 아 이분 많이 등장하신 분이에요. 네. 피부암 통키라는 분입니다. 볼꽃슛은 완성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완성이 돼야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키스를 하세요. 키스를 하게 되면 코가 맞닿잖아요. 그럼 그때 남자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코털 때문에 내 코가 너무 따가워. 그러면서 지그시 코털 제거기를 건네는 겁니다. 야, 이거 더 이상할 것 같은데. 키스하다가 아, 너의 코털 때문에 너무 따가워. 잠깐만. 제거하고 싹둑 다시 하자. 야, 조금 이상한데?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키스를 하면 이렇게 코털이 들어오나요? 상대방 코에? 그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어디다 대고 실험을 하세요? 어디다 대고? 아니, 어디다 대시고? 그게 아니고 기대를 하세요. 예? 아, 피부 암통 키가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밑에다 또 이 리플에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이디는 곰탕 재료 푸. 야, 이거 되게 귀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아니 그 귀여운 푸를. 그러니까. 하기야 그 푸는 변태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어, 왜요? 맨날 위돈만 입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이분이 내용을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네. 키스하라고 했더니 키스라. 그럼 고춧가루도 자연스레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분. 자, 이동훈 씨라는 분이 모르시죠? 저기 권태기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이 화가 나셨나 봐요. 예. 어? 뭘 이런 걸 리플 게시판에 왜 올리냐는 거지.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이 박형민이라는 분이 예. 달아주셨습니다. 리플을. 권태기는요. 권상우처럼 생겼던 남자친구가 태진아로 보이는 기간이에요. 여기 혹시라도 이 방송을 태진아 선생님이 보시면 보십니다. 응? 보셔요. 여기 출연도 하셨었거든요. 이 방송을 즐겨보신다고 했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동훈 씨가요. 여기 주소도 나와 있네요. 네, 이동훈 씨. 이동훈 씨 주소 한번 네. 불러드려요. 아, 이동훈 씨 주소 알려드리고 네. 네. 곧 태진아 씨 집으로 방문하실 거니까 네. 태진아 씨 잘생기셨잖아요. 그럼요. 크게 해야 방송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앞에 것도 나가요. 네. 태진아 씨 잘생기셨잖아요. 난리가 네. 났어요. 권상우 씨보다 태진아 씨가 훨씬 더 잘생기셨죠? 이분들 왜 그러세요? 거짓말을 못하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다음은 알통사랑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마구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하세요. 자기야, 자기 코털 왜 기르는 거야? 아, 나 이런 거 정말 못하는데. 막 속에서 울컥울컥거리는데 지금. 아, 그래도 방송 이렇게 해야 되죠? 네, 해요. 조금 더 애교 있게. 네, 애교 있게. 코털 길러서 나 목도리 해줄 거야? 저기요. 저 정말 죄송한데요. 네. 못 그냥 찾겠나요? 그냥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거 윤도현 씨 잘하잖아요. 윤도현 씨. 제가 뭐 못해요. 해주세요. 아, 참나. 읽으라고요, 저보고. 우리 자기 나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랑 이빨이랑 모두 불났구나. 그 콧털 뽑고 코털 자르고 이 애낀 고춧가루 그거 없애는데 10초 정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10초도 안 걸리죠? 그럼요. 코털 뽑는데 딱 10초 정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항상 이 10초 정도도 걸리지 않는 일보다는 내가 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나를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멋있어. 네. 지금까지 네.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